모든 버릇처럼 돼버린 그게 이제 남들처럼 되지 않는 게 어느샌가 당연해져 네가 옆에 있는데 넌 연기처럼 사라져만 가는데 편안하게 생각했어 아무렇지 않았어 baby 네가 곁에 있어도 몰랐었어 점점 멀어져 가기만 하는데 넌 바보처럼 널 만난 이후로 내가 달라진 건 미안한데 아무것도 없어 원래 이런 놈이란 걸 알고 만난 거잖아 근데 왜 날 바꿔야 해 안 해 재벌에게 못 주지 이다면 너같이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해 I pray for you and wish 못된 버릇처럼 돼버린 그게 이제 남들처럼 되지 않는 게 어느샌가 당연해져 네가 옆에 있는데 넌 연기처럼 사라져만 가는데 Don't you know, don't you know 어차피 나 하나 없는 게 Don't you know, don't you know 좋은 핑계 기회 난 보고 있어 끝을 내 기회 다시 그 말이 나오기 전에 알았어 나 줘봐도 좋게 We spend a lot of night together But I still do one night, still do one night yeah. 못된 버릇처럼 돼버린